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희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에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간 굉장히 이제 바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3월이에요. 그러게요. 예.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는 뭐 봄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예. 우리도 이민 생활에서 새롭게 활기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식이섬유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 식이섬유란 무엇인가요? 그 식이섬유 참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은 예, 예. 탄수화물의 그 하나 일종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흔히 5대 영양소 하면은 첫 번째가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탄수화물. 뭐 무기질, 예. 비타민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5대 영양소 전에는 4대 영양소를 하다가 예. 5대 영양소, 요대는 예. 6대 영양소까지 이게 좀 넓혀서 하나, 봐요. 예.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식이섬유거든요. 네. 이제 전에는 5대 영양소 플러스 알파로 10가지의 필수 또 영양소 하면서 첫 번째가 섬유, 식이섬유를 얘기했어요. 예. 예. 뭐 미네랄이라든가 예. 칼슘, 칼륨, 뭐 예. 철분 이런 것까지 해서 하면서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식이섬유는 뭐 그대로 정말 그 이런 그 동물성이 아니고 채소나 네. 해조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필수 영양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저기도 보면 무슨 작은 음료수가 있잖아요. 예, 예. 무슨 파이바라고 하는 예. 조그만 음료수 있었죠. 예.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던 네, 거.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식이섬유 음료거든요. 네. 파이바라는 것이 이제 그 식이섬유를 얘기하고 섬유질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네. 파이바 그라스라고 해서 뭐 그 왜 이런 뭐 모자 같은 데 쓰는 그런 유리 섬유 같은 예, 것도 예, 예,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식이섬유 또 섬유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제 화학에서는 셀룰로스라고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냐면 이 장 속에 우리가 다른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장 속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그 식이섬유가 장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같이 바깥으로 배출을 예. 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예. 그 나물에는 그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이 식이섬유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채소 네. 하고 또 이제 해조류 네. 바다 나물들 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채소 보면은 질긴 부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우리는 있으면 질긴 걸 안 먹으려고 예, 하는데 예. 사실은 질긴 거를 좀 먹어줘야 될 이유도 있어요. 예, 예. 물론 뭐 우리가 건강에 치아 건강에 안 좋을 정도로 질긴 것을 먹으면 좀 문제겠지만 예. 그래도 질긴 거를 조금씩은 드시는 것이 좋아요. 예. 그 채소의 질긴 부분이 바로 이 그 셀룰로스고 예, 예. 또 그것이 식이섬유가 네, 많이 네. 들어있어요. 네. 무에도 보면은 무, 예, 예. 무 우가 아니고 무, 예, 예. 무의 그 갈색 세소가 예. 색소가 리그닌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많이 들어 있고 예. 사과 같은 그 이런 과일들에게도 많이 들어 있고 예. 또 미역이나 다시마 보면은 끈적끈적한 거 있죠. 예, 예. 그거 이제 알긴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 전문 용어로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식이섬유의 예. 일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버섯이라든가 콩류 예. 예. 그런 데 많이 들어있고 네. 또 현미나 보리 같은 이런 곡류에도 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우리가 흔히 먹는 나물 종류에는 어느 것이든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예. 특히 이제 나물 같은 데는 굉장히 질 좋은 식이섬유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예. 뉴질랜드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부터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그 변비라든가 예. 최근에 저도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예. 대장암 같은 거를 예방하는데 예. 많이 도움이 될 수 예.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즘 한국에는 봄이 되다 보니까 예. 한국 TV 프로그램을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교민들이 보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벌써 쑥, 네. 뭐 도다리국, 네. 막 끓이고, 냉이 무치고, 네. 달래 캐고, 막 이렇게. 예, 돈나물. 막 나오더라고요. 예, 예. 돌나물 같은 거. 예, 예. 이런 냉이, 달래, 미나리,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네. 대장과 소장의 활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예. 뭐 그런 나물은 한국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네. 돌나물 가정들에도 네. 텃밭에 있어요. 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들에 나가면 민들레 많이 있고 네. 또 우리가 뭐 흔히 먹을 수 있는 죽순 같은 거 네. 아니면 다른 나물들 네. 이런 것들 보면 머위도 좋고 부추도 좋고 네. 뭐 이런 저 뇌는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네. 그런 식이섬유로 꼽히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우리가 현미밥, 네. 보리밥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하는 네. 이유는 뭐냐면 현미나 보리 같은 데에는 그 우리가 하얀 쌀밥보다 예. 한 식이섬유가 굉장히 예. 몇 배나 더 많이 예. 함유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고 네. 율무나 뭐 길이. 오트밀 길이 예. 같은 것도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할 때 같이 넣어서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효과적인 식이섬유 섭취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예. 우선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양질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제철 나물들을 예, 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네, 네. 나물은요. 예. 시시철철 다 있어요. 예, 예, 뭐 예. 요즘은 사실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예. 들에 나가면 무슨 나물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의외로 예. 요즘같이 뭐 너무 뜨겁고 갈색으로 누렇게 변한 예. 이 들에 나가면 나물이 없는 것 같지만 예. 뭐 토요일날 마켓 같은 데 가보면은 예. 비름나물 많이 나왔죠. 예. 굉장히 싸요. 예. 뭐 카무카무 호박도 많이 나왔죠. 예, 카무카무. 또 예. 저희 집에도 제가 구절초를 좀 몇 포기 들에서 캐다가 심어놨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굉장히 퍼졌어요? 예, 퍼졌고요. 네, 네. 뭐 굉장히 나물이 지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 제철 나물을 예. 이렇게 찾아서 예. 드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집에서 밥을 하실 때에 예. 정말 하얀 눈부신 쌀밥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 현미나 예. 보리나 네. 길이나 예. 이런 잡곡. 여러 가지 잡곡을 좀 넣어서 네. 밥을 짓는 것 예. 콩도 넣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요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거예요. 예. 물. 이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섭취를 했는데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네요. 역효과를 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도 충분히 예. 이렇게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서는 예.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같이 작용해야 돼요. 예, 예. 나물 많이 드시고 예. 잡곡 많이 드시고 예. 물도 네. 많이 드시고 어떤 네. 분은 물은 잘 안 먹으려고 하셔요. 예. 물 먹으면 살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국도 건더기만 예. 드시고 국물을 예. 안 드시는 예. 분 계신데 그러더라도 물은 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을 안 드시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소금기 예. 소금기 때문에 예.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금기를 좀 덜 먹기 위해서 예. 또 거기에 있는 그 뭐 단 거, 설탕 예, 예. 이런 것들 덜 먹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예. 그거는 좋아요. 예, 예. 그렇지만 물은 좀 예. 충분히 드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장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는다. 예. 이것을 꼭 아시기 바라고 예. 그 식이섬유는 몸속에 들어온 수분을 흡수해서 예. 이 배변의 양을 늘리고 예. 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예.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식이섬유만 많이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예. 수 있는 네. 그런 역효과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물도 충분히 네. 마셔라라는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리 채소도 좋고 해조류도 좋고 예. 버섯류나 예. 뭐 콩류 네. 이런 반찬들 많이 골고루 드시는 거 좋고 네. 백미보다 자꾸 예. 드시는 것이 네. 좋고, 좋고. 네. 또 과일이나 채소 즙을 내서 네. 사실은 먹는 것보다는 네, 네. 그냥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것이 네. 더 좋고 네. 하다는 것을 씹어서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과일을 꼭 깎아 먹었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뭐 거기에 붙어 있는 농약을 네. 걱정해서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왔을 때 처음은 야, 이 사람들이 그냥 과일을 껍질째 먹는 걸 보고 굉장히 조금 망설여졌었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오히려 깎아먹는 거지 좀 이상해요. 네. 근데 이제 또 뉴질랜드에서도 사실은 농약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꼭 씻어서 네. 그 껍질째 드실 때는 꼭 충분히 씻어서 네. 드시라라는 것을 예.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식이섬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제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예. 첫째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예.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콩, 예. 뉴들, 예. 완두콩 같은 거, 예. 뭐 빈 그 병아리 콩 같은 거 있죠. 예. 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 음식들인 식품들인데 이런 예. 것들을 먹으면 그 위장의 공복감을 해소해주고 네. 또 다른 음식물 흡수를 더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더디게 네. 네, 더디게 해주기 네, 때문에 네, 네. 콜레스테롤을 걸러내는 것이 그 과학자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 효과도 있습니다. 예. 식이섬유를 풍부히 먹은 사람과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 네. 뭐 심장 발작 등의 어떤 심장 질환의 그 발병하는 확률이 네.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예.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네. 증명이 됐군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혈당을 제어해주는 예. 조절해주는 역할도 예. 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혈액 속에 그 당분을 걸러내서 네. 인슐린 그 양을 낮추고 네. 저항성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할 때 굉장히 예. 중요해요. 예, 그렇겠네요. 예, 예. 저도 예. 뭐 당뇨 환자로서 예.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지만 저를 보는 분들은 딱 겉으로 볼 때는 저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저도 굉장히 이제 당뇨가 높은 또 환자인데 예. 의사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얘기를 예, 하는데 예. 뭐 남들보다 특이한 그 하나는 예. 나물을 좀 많이 먹는다는 거죠. 관심을 예. 갖고 예. 식이섬유를 다른 분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어제도 세 가지 나물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비빔밥 네. 먹고 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상추쌈 먹고 왔거든요. 예. 이렇게 예, 네. 예,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으면 네. 장내에 있는 염분도 몸 밖으로 배출해서 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네. 또 고혈압 예방에도 네.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식이섬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네. 다이어트에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 네.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 확실하게 도움을 줍니다. 네. 식이섬유는 아무래도 칼로리가 이렇게 적죠. 네. 그러니까는 배는 이렇게 공복감을 든든하게 해줘서 예, 예. 든든하지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네. 또 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또 이제 칼슘이나 철분이라든가 예. 이런 아연이라든가 이런 예. 무기질 흡수를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건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변비 때문에 예. 걱정을 하시는데 예.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은 예. 변비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예. 치료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식이섬유가 이제 이 대장 운동을 이렇게 촉진시켜 주거든요. 예. 그래서 변이 내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이렇게 잘 조절해 줘서 예. 배변량을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예. 결국 배변이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 변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물을 많이 먹어요. 아주 전반적으로 다 좋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예. 드세요. 예. 예, 오늘 나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yeah. 씨의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지네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순절을 지키고 했던 기억이 없었고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전혀 말씀이 없었는데 작년에 새롭게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사순절은 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예배 중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의 사순절을 잘 지켜서 은혜 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언급합니다. 사순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데 왜 저는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지요. 흔히 사육제라는 말은 들어보았습니다.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사육제와 사순절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아무튼 교회가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안 지키는 교회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사순절에 대해 기사와 함께 사순절 카린다도 나와 있던데요. 올해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잘 보셨는데요. 예. 그 이제 올해 2017년도 올해의 사순절은 네. 3월 1일부터 해서 네. 4월 16일까지가 예.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무슨 뜻인지요? 그냥 그 이제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예. 분이시니까 예. 예. 사는 한문 넉사자 넉사자에다가 수는 열 순자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네. 절자는 이제 뭐 절기절 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 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냥 4 곱하기 10입니다. 예. 4 곱하기 10은 40이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이 사실은 이제 매번 그 시작하는 게 달라져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절도 매년 그 시기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활절 앞에 예. 사순절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예. 사순절도 예. 날짜가 기간이 예.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부활절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을 예.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 또 고난에 동참하고 네. 또 부활의 기쁨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 예. 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 평소와는 다르게 보다 절제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예.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네. 또 그 기간에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예. 돌보면서 네. 또 새벽 기도나 말씀 묵상에 힘쓰면서 네. 신앙 생활하자라는 것을 네. 이제 권면을 하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네. 이제 고기, 육식을 금하고 네. 또 여러 요란한 그런 네. 행사들을 갖지 네. 않고 네. 또 이렇게 일정한 자기 시간을 잘 정해서 네. 성경을 읽고 네. 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지내자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는지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없어요. 예. 없었고 예. 그 성경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시대에는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찾을 이유가 없었죠. 예. 왜냐하면 예.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나서 얼마 안 계시다가 다시 또 승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성경의 뭐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를 보더라도 예. 뭐 그렇게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가질 이유는 없었죠. 예. 사실 초대교회 때는 예.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 단지 그 주의 날, 예. 오늘날의 주일만 네. 예,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지키고 네. 중요시했던 것이죠. 사순절이 사실 시작된 것은 주후 325년에 있었던 예. 그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예. 아주 유명한 종교회의가 있었던 것 그때부터입니다. 네. 니케아 회의는 네.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해 놨던 네.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회의였기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내담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 좀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사순절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부류들은 로마 캐톨릭에서 네. 당연히 네. 지키고요. 네. 로마 캐톨릭 일부에서도 어떤 네. 데서는 사순절이 아니고 칠순절. 그러니까 예. 70일 동안을 예. 지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앵글리칸 처치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회에서 예. 예. 성공회. 또 지키고 네. 또 루터교나 예. 또 다는 아닌데 예. 감리교 일부 감리교에서 지키고 예. 또 장로교에서도 일부 네. 일부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같은 장로교이지만 뭐 제가 속하였던 예. 우리 대한예수교장로 합동 같은 경우에서는 예. 사순절은 지키지 않고 예. 또 특히 그냥 총회적으로 사순절은 예.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아주 총회적으로까지 예. 하고 예. 대신 이제 고난주간 예. 한 주간만을 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그 양쪽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이제 사순절을 지키자고 하는 쪽에서 보면은 이래요.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이 두 가지의 근본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을 지키자, 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주후 325년에 있었던 예. 니케아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리아 숭배 사상을 비롯한 성자 숭배 사상. 예, 예. 로마 카톨릭에 보면 세인트라고 하는 예, 예. 이 뭐 성자 예. 성인들에 예, 대한 얘기가 예. 많잖아요. 예, 예. 그런 성인들의 그 축일들을 네. 이 많이 이 많아지면서 네. 이 교회력이 굉장히 흐지부지했어요. 예. 결국 이제 교회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 하면서 사순절을 다시 지키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 종교개혁자 하면 루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루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캐톨릭에서 지켜오던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러 그 성인들의 예, 예. 그 축제 축일들을 예. 다 없애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춘 그런 교회력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지금 장로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거든요. 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예, 예. 스코틀랜드 교회가 예. 1940년에 예. 이제 예배본부를 새롭게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네. 교회력을 체계화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연력은 태양력이잖아요. 예. 태양력이죠. 네, 네. 그렇죠. 뭐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아시안들은 또 음력까지. 음력으로 네. 원력을 쓰잖아요. 네. 달력이라고 하죠. 달력. 네, 네. 네. 달력을 쓰는데, 네. 이제 교회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1년 365일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서 네. 이렇게 네. 절기를 지키자라고 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예. 혹은 강림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또 성탄절 예. 예수님께서 오신 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쭉 사역하신 때를 주연절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또 오순절 이렇게 여섯 개의 절기를 네. 기독교의 절기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네. 이것을 확산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력을 예.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분,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도 보면은 예. 주연절 몇 주, 대림절 예, 몇 주 예. 이렇게 예.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력, 뭐 태양력. 예. 뭐 교회력 이런 것처럼 예, 예. 이런 교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 이에 비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쪽의 이유도 예,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력의 근거를 예.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예.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초대교회 때는 절기의 개념이 없었고 예.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즉 네. 주일에 모이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순절에 대한 반감은 그 카니발 때문에 그래요. 사육제 예. 때문에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오늘 내담자도 예. 사육제하고 사순절이 예.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 하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번 사순절은 아까 넉사자에다 열순자에다가 절기를 쓴다 그랬죠. 예. 사육제는 예. 사육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할 때 사자고요. 예. 살해할 때 사자. 육자는 예. 고기 육자예요. 예. 제자는 예. 정말 축제할 때의 예. 제자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육제라는 것은 고기를 먹게 된 것에 대한 축제를 예. 감사. 하는 감사. 예. 아, 이제 고기를 먹게 됐어. 예. 응?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육제와 사순절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은 예. 뭐냐면 고기를 먹는 것을 감사하는 축제라고 해서 예. 카니발이고 네. 원래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 예, 육식이요 안녕 이런 예. 뜻이에요. 예. 예. 육식이요 안녕. 예. 영어로 하면 예. 예, farewell to meat라고 하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육식을 금하고 참여하고 희생하는 사순절 바로 전에 예. 고기를 실컷 먹고 즐기는 거예요. 예. 아, 내일부터 고기를 이제 못 먹어. 예. 미리. 실컷 이제. 먹자는 거죠. 예. 예. 예.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좀 우습고 모순되는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에서도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예. 예. 라마단 기간이 너무 문제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예. 금식 끝나면은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가서 보고 예. 정말 이거는 참 모순이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예. 금식은 하긴 해요. 예.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서 금식이 끝나면 먹는데 예. 금식했던 기간 동안 못 먹었던 것보다 한꺼번에 더 먹어요. 예. 그런 것이 진정한 금식인가라고 예,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예. 있는데 예. 이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고기 못 먹는다고 그냥 오늘 왕창 먹고 난리 법석을 떨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요 독일에 있는 어떤 수도원 같은데 네. 또 이런 데 가보면은 독일의 수도원 같은 데서 양어장을 이렇게 운영해요. 아주 옛날 전부터 예. 양어장에 뭘 키우냐면 독일 같은 데가 잉어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수도원 같은 데서 잉어를 양식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육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 육식을 금하는 기간이 금식 기간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육식을 못 먹는 기간에 대신 이제 생선을 먹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러피안들이 예. 그 일부 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생선 요리를 많이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특히 독일 수도원 그런 데서 보면 예. 성당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잉어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예. 정말 큰 잉어들을 키워서 예 키워서 예. 즐겨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또 모순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카니발 하면은 이 느낌이 어떠세요? 카니발 하면 신나는 거. 봉피디는 어떠세요? 카니발 하면 첫 선입관이 어떠세요? 그냥 노는 거. 노는 거? 그냥 난리치는 거. 카니발 하면 제일 유명한 카니발이 어느 카니발입니까? 예. 브라질의 그 리우 카니발. 아, 예. 그렇죠? 예, 예, 예. 뭐, 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일하는 목적이 예. 1년 내내 돈을 버는 목적이 예, 예. 카니발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이 리우 카니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광란이고 예. 그렇죠? 뭐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목숨도 잃고 예. 그렇죠? 그 화려한 의상 너무 예. 그냥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 분장이나 예. 의상이라든가 예. 그 가면 뒤에 예. 숨어져 있는 인간의 추한 욕심들 또 사탄의 분장을 예. 미화시키고 예. 마약을 하고 온갖 범죄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 카니발이 이 사육제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카니발로 인한 즐거움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즐거움, 즉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런 기쁨인가 하는 예. 것도 우리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 오히려 카니발은 인간의 정욕에 빠질 위험 예. 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육제 카니발이 사순절과 굉장히 밀접되어서 관계되어진다라는 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안 하고 예. 그냥 순수하게 사순절만 지키면. 지킨다 예,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순절에 대한 역기능적인 모습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순기능을 잘 살려 지키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앞에 지켜지는 예. 그런 이제 뭐 사육제라든가 카니발 이런 거는 예. 안 하고 예. 순수하게 사순절만 지킨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의 예.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전날 예. 그 작년에 그 전에 1년 전에 그 불에 태워서 만든 그 잿가루, 잿가루 예, 예, 예.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들었던 잿가루를 네. 교인들의 그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그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왜 이슬람 사람들 뭐 여기다 빨간 예, 뭐, 예, 뭐 연지곤지 네. 찍듯이 네. 이렇게 예. 찍어 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종려나무 를 태워서 만든 검은 재로 예.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네.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그런 하나의 의식일 뿐인데, 예. 네. 물론 이제 오늘날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네. 뭐 사육제라든가 이런 제의 수요일 요일을 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건 안 하고 예. 순수하게 사순절만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꼭 이 사순절의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 때문만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 기독교는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예. 한 주간만을 고난 주간으로 예. 지켰다는 것이 예. 역사적으로도 맞고요. 네, 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40일로 이렇게 확대했다고 이렇게 네. 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저는 이 40일이라는 것이 좀 인위적이지 않은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왜 40일로 확대를 했느냐라고 할 때는 예. 그거를 40이라는 그 숫자가 예. 성경에서 우리 예.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예. 기독교 신앙에서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예. 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예.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셨다. 예. 노아가 40 방주에서 생활할 때도 40주야 예. 아, 정말 비가 내렸다. 네. 아,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에게 예. 에, 올라와서 기도했다. 예. 엘리야도 40일간 뭐 관련되어 있다. 예. 4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예. 이렇게 또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너무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차라리 고난주간의 일주일 기간이라도 예. 잘 지키는 것이 예.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 하는 부활하기까지의 그 일주일간 예. 있잖아요. 한 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 한 주간을 예. 일정을 쭉 따라가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예. 매년 그렇게 생활하는데 예. 뭐 꼭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꼭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예.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예.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 그 초대교회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고 예. 40이라는 숫자의 사순절은 좀 인위적이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예. 뭐 교리적으로 맞냐 아니냐 예. 뭐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예. 뭐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그러면 가장 올바른 교회냐 뭐 이런 예. 것을 막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 예, 기독교에서도 뭐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 보면은 제의 수요일이라든가 예. 뭐 사육제라든가 예. 이런 거는 안 하고 네. 순수하게 사순절만을 지키면서 네.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생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사순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봐요. 예, 예.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더 연구가 각자 필요하겠지만서도 예, 예.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뭐 분란이 있고 네.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일단 출석하시는 교회 목회자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복음주의 개혁신앙과는 예.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은 예. 목회자들도 알아야 되고 예. 성도들도 좀 알아야 된다는 네. 얘기죠. 예. 사순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교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참고적으로 예. 예, 정말 이건 참고적입니다. 네.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예.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예.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킬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연구에 대한 제기가 있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이제 총회가 구성한 신학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거를 1년 동안 연구하고 해서 보고하게 했는데 예. 그래서 1998년과 1999년도에 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의 예. 그 총회 회의록을 보면은 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 복음주의 교회가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순절은 오히려 미신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루터도 사실은 없앴어요. 없앴는데 또 이상하게 루터 교회는 또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뭐 이런 좀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정말 사순절은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요즘에 교회들이 자꾸 사순절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따라하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어느 교단은 보면은 1년 동안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책자들을 그 교단에서 매년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매년 뭐 올해 2017년도에 설교 자료집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어요. 교회력에 따른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림절 몇째 주, 사순절 몇째 주 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몇째 주에 이런 설교를 해라, 뭐 해라 쭉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것이 교회력이라고 해서 교회가 다 사용해야지만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꾸 이것이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우리 주위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내담자처럼 사순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 하시고 이게 어떤 게 바른 건가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더 하시고 다른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